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이강산 높은 용 호만 기루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창룡 작사 우종이 작곡인 가연은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연은 손군 혁명 출발의 길에 바쳐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구절마다에는 이 나라의 높고 낮은 최전연 산발들과 수많은 거지들, 룡길들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혼신의 발자취가 눈물겹게 움축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회고적이면서도 비장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의지에 넘친 손율 영상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선군길의 의미를 심장으로 절감한 인민이 토치는 기욱종을 더욱 강렬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넘으신 손군장정의 길에서 태어나고 커다란 사상정신적 감화력으로 우리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노래 이강산 높은 용 호만 기루회는 오늘 졸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로서만이 아니라 참다운 애국과 혼신의 참모습을 새겨주는 혁명의 노래로 장군님 따라 걸어온 손군 혁명의 길을 격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운수님 따라 끝까지 걸어갈 천만 군민의 신념의 노래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북방이 혼수난중을 넘어도 눈앞이 우리여고 눈 내리는 최전연 길을 걸어도 가슴이 안기오네 이강산 험한 길 이강산 험한 길 앞서 가신 장군님 이강산 험한 길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의 환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옥은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 인민의 환희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원수님을 혁명의 진도에 높이 모시고 그의 용도 따라 희망찬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의 끝없는 환희와 그의만을 받들어 나갈 충종의 맹세를 담은 시대적 명곡입니다. 노래는 밝은 정서를 주는 삼도 선율 진행과 기백 있고 호소성이 강한 동도 진행을 통해서 우리 민들의 환희에 넘친 감정을 더욱 진실하고 졸졸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르르 토치고 싶던 환희의 감정을 훈훈하게 대변해 준 것으로 해서 위대한 시대가 나온 또 하나의 명곡으로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천만 국민의 탐없는 충족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 천하제일 위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요.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용광 속에 저런 높이 살리라.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향로에 서 더 밝은 내일을 보내. 새순슬로 꽃피는 그 이야기 끝없는 희망을 주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